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아,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너만을 꽁꽁 묶어둔 채로 난 그렇게 날 흔들어 놓고 가는구나.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아, 그게 너란 걸 알면서 오늘도 네 곁을 맴돌아 네 그림자마저 사랑한 나. 위태로운 시선 끝 심장은 마저 가고 내 맘을 꽁꽁 묶어둔 채로 넌 그렇게 날 망가뜨리고 또 사라져가는구나. Yeah.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아,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내 맘을 꽁꽁 묶어둔 채로 넌 그렇게 날 흔들어 놓고 가는구나. 알면서도 또 바보같이 또 널 기다리고 있어. 밀어내면 더 끌리고 다가서면 베이고. 위태로운 시선 끝 심장은 마저 가고 결국엔 또 살게 하는 너, 이 밤.